앞에서 기다렸던 날 바라봐줘. 감춰왔었던 내 모습들이 너를 향해 가. 어디로 갈지 몰라 꿈 안에서 마치 어제일처럼 선명해져.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I can't let you go. You know you are not alone. Stay forever. 모든 게 변한다 해도 기다리고 있을게. 두 눈에 감아둘게. 서 있어줘. 다시 널 볼 수 있게. Okay. 너를 보낼 걸 이토록 아파 지나 놓을 게 하나 둘 셋 눈 감아 문득 생각났어 너의 그 웃음이 익숙했던 너의 그 향기가 언제부터인지 낯설게 느껴져 맘이 붕 뜨네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나 내가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지나 근데 널 좋아한단 말이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리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나 내가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지나 근데 널 좋아한단 말이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날 멈춰서게 했어 갈 곳을 잃었던 수많은 나의 시간이 나랑 어울려 괜찮아 싫어 부르면 또 그 노래가 괜찮아. 항상 늦게 와서 혼자 기다려던 너라면 괜찮아. 이 모든 게 너를 만난 이후로 점령는 수많은 사랑 노래가 oh yeah. 이제야 뒤늦게 주인을 찾은 거야. 메이크업 안 해도 넌 예쁘니까 그냥 나와도 괜찮아. 늦게까지 나를 데리고 다니며 쇼핑해도 괜찮아. 내일 밤늦도록 전화해도 할 얘기 말아 괜찮아. 이 모든 게 너를 만난 이후로 점령는 네 너라면 괜찮아. 잊어버리지 마. 너라면 괜찮아. 잊어버리지 마. 너라면 괜찮아. 나의 모든 시간 너에게 다 줄게. 속 한 장면처럼 내 눈앞에 네가 있어.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너와 운명처럼 yeah. 그때 그 순간을 넌 기억할까. 많은 사람들 속 제일 빛나던 너. 너와 나 눈이 마주치던 순간 시간이 멈춰버려. 이 순간을 모두 담아서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. 내 심장의 떨림 두근거림까지. 그때 그 순간을 넌 기억할까. 많은 사람들 속 잘 빛나던 너. 간절히 원했던 꿈꿔왔던 이 순간 너와 나 그냥 와서 주인공 스피드 엔딩은 없다고 아무런 대사 없이도 저리 원했던 꿈꿔왔던 이 순간 너와 나 예쁜 영화에서 줄이고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남겨주지 못해 그대의 맘들이 그때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.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.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잊지 않을 거야. 괜찮아, 널 사랑해. You're my star. It will come. It will come. It will come. It will I'm not afraid to die. 작은 별빛들 꺼지지 않던 날보다 눈빛 오늘도 난 포근히 잠이 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시간을 담아 눈 위에 비춰